너를 그냥 잊고 싶었어. 내 앞에 현실을 이길 수 없어. 소중하다고 믿었던 나의 모든 걸 잃어버릴 것만 같아서. 하지만 보기 못했어. 너만은 놓을 수 없어. 이 세상 나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너 없는 그곳에 나도 없었어. 너를 떠나서 살아가야 한다면 그건 내 살아있는 나도 없었어.